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당조학연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 뇨맹일꾼들과 뇨맹원들의 경축 모임이 15일 평양의 뇨성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리일환 조선노동당 조학연회 부장, 뇨맹일꾼들, 뇨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배우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이끄신 장구한 역사적 기간, 혁명적 판권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고 주체 혁명력을 완성하기 위한 만년 토대를 마련해 놓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